위니 여가란 무치콜레다 위켄 만데구젯 벨 아르네지스트로 아 세투 마 카난 카난 케티 케탄 아 세투 마 카난 단 이니 여가란 의인이 여가란 무치콜레트 다비켄 만테구젯 벨 아르네지스트로켄 아세투 마 카난 카난 케티 케탄 아세투 마 카난 단 이니 여가란 은인이 여가란 무치콜렛 다비켄 만데구젯 벨 아르네지스트로켄 아세투 마 카난 카난 케티 케탄 아세투 마 카난 단 이니 여가란